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라 하는 것은 그 초보가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을 붙잡고 있으면 더 깊고 성숙한 영적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은 기독교 교리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게 좋다, 이게 옳다, 나는 이걸 알고 있다 이런 수준에서 좀 넘어가라는 것이죠. 더 깊고 더 성숙한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1절부터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런 어떤 행위 구원과 관련한 내가 나를 고치고 행위를 고치고 가는 이런 자기 노력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슈였겠죠. 그리고 또 회개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한 것, 1절 하반절에 그것은 회개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의 적극적인 차원이 요구된다 하는 것이고 또 세례들과 안수와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씻음에 대한 문제이겠지만은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세례 사이에 혼동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죽은 안수는 이제 뭐 임직자들을 세우는 안수보다는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던 초대교회의 관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또 영원한 심판, 종말론과 관련해서 초대교회에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냥 갑론을박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 근데 그 수준에서 좀 더 풍성한 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데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교리를 배우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더 깊은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이어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 배교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배교자의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그들이 발로 찼다, 경멸했다 하는 이야기라고 두 번째는 배교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다. 6절에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잃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거의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타락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존 오웬 같은 그 청교도의 황태자로 일컬어지는 존 오웬 같은 분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들이지 구원하는 사역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비춤을 받는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관습적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받은 것이지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성찬에 참여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어요. 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는 공동체 안에 있다가도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배교를 할 때야 내 믿음도 언제라도 배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설명하기를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열쇠는 뭐냐 하면은 지속적인 열매가 그 사람들에게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늘 경험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순간 그렇지만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을 배신한다. 또 백보자 심판의 말씀을 봐도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힘드실 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또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사도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의 체험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회심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열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을 아주 잘 밝힌 책을 썼는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그 분별, 참된 신앙에 대한 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교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자기를 가르쳐주신 분도 배교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남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참된 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죠.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렸지만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 배교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든든하냐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때 너희의 믿음이 안전하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9절과 10절에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죠. 그는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사랑과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아주 작은 것, 아주 은밀한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10절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에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의로우시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5절까지의 격려의 근거는 너희 안전하다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관대하시기 때문이다. 은혜로우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11절 중반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게으르다 하는 말은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듣는데 둔하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한 행위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커서 너희 하나님 관대하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의 영역에서 끝까지 그 너희의 부지런함을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 늘 처해 있었죠.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점점 늙어가고 있는 자신 또 하나님의 약속 땅을 약속하셨는데 땅 한 평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느냐 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16절부터 하는 이야기인데 그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약속을 이루는 것을 자기가 받았다. 그런 얘기. 약속 그 말로 하는 약속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건 처음에 받았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걸 받았다. 16절부터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16절에 맹세하셨다는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은 맹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뭐 하늘에 두고 맹세해 무슨 뭐 이런 센 표현들을 종종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로 맹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를 그렇게 맹세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셨어요. 그걸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 잠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의 횃불이 그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걸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을 쪼개죠. 반으로 반토막을 내서 나눠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짐승이 두 양쪽이 갑과 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이 꼴이 될 것이다. 죽을 피 흘려 죽을 거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횃불로 혼자 지나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 약속은 내가 이루는 약속이지 너는 지킬 능력도 없다. 내가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요. 10절, 9절부터 지금 쭉 나오는 얘기는 핵심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19절에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닻. 닻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를 정박시킬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세기에 닻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이렇게 그렸다. 그리스도인 표시를 물고기를 그렸다. 그와 같이 닻도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해가 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요. 그 소망의 닻, 영혼의 닻 같아서 경과의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보다 앞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휘장 안으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러니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배교한 사람들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얘기하면서 1세기 신앙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허한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격려는 뭔가 하면 열심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격려의 핵심에는 뭐가 있나 하면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분을 아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우리의 잘될 거예요 하는 격려는 사실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격려와 힘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라고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참된 격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격려는 성경적이고 진리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 속에서 목사도 성도를 격려하고 성도 간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성도도 목사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소망의 풍성함을 그리면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그 소망의 풍성함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 험산 줄령을 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무쌍하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저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은혜를 입어 저희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주님을 좇아 거기에 들어가도록 인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